내신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이번 주 공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지난주 급락세를 딛고 반등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410포인트 상승한 24,6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6포인트 오른 2,656에, 나스닥 지수는 107포인트 높은 6,98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이날 상승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오는 14일 공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를 기다리며 일부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오늘 주요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LA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10분 대법정에서의 최 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강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 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립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이민자 체포 건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ICE가 지난해 9월 30일 끝난 2017 회계 연도에 불법 입국, 취업 등 각종 사유로 체포한 이민자는 14만 3,470명으로 직전 회계 연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20일부터 작년 9월 30일까지만 11만 568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4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 내에서 체포된 이민자 수를 도시별로 보면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텍사스주 댈러스가 16,5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스턴, 애틀랜타, 시카고, 샌안토니오, LA 순이었습니다. 체포된 이민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76%나 급증했고 71%의 댈러스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타운에서 80대 한인 할머니가 대낮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토요일 오후 1시 30분 한남 체인 인근 올림픽과 버몬트 코너에서 발생했습니다. 몸무게 90파운드의 왜소한 체격의 85세 할머니는 옆에 걷고 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구타하기 시작했던 것밖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사람들이 많아 쓰러진 할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고 머리도 꿰매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는 현재 인근에 감시 카메라를 찾고 있으며 목격자들은 213-382-9045번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국제공항의 4번 주차장 건물 공사가 오늘 시작되면서 4, 5층의 88개 주차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LAX 측은 하지만 4번 주차장과 연결되는 3번 주차장을 통해 우회하면 여전히 4, 5층의 수백여 개의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이번 여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4시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배인정입니다.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자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한 맛이 살아있는 치킨 BBQ.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했습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BBQ.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BBQ는 벌문과 칠가에 있습니다. 발렛 파킹은 7가 쪽으로 가능합니다. 213-212-1919 213-212-1919 오늘은 뭐 먹지? 고민 많은 분들의 소중한 점심 저녁 한 끼를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한국일보 스마트폰 앱에서 K타운 1번가의 맛집 메뉴를 클릭하시면 미국 대도시의 추천 맛집은 물론 우리 동네 실시간 맛집 순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어디든 눌러만 주세요. 맛집들이 빵빵 터집니다. K타운 1번과 맛집 메뉴를 클릭하시면 거품없는 진짜 리뷰를 통해 맛집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매 한 끼를 소중히 여기는 당신을 위한 K타운 1번과 맛집 서비스는 한국일보 USA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세일을 좀 가져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거를 특별히 가져오셨나요? 이제 작년에 저희 클리닉에서 가장 시술을 많이 했고 좀 인기가 많았던 게 저희가 다이아몬드 페이스 실 리프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곡 When Daya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스크립 때문에 일부러 보내드리는 그 다이아. 네. 네. 다이아몬드. 아니 네. 다이아몬드 실 리프팅이 뭐예요? 그러니까 실을 넣는 건데요. 우리가 네. 다이아몬드 생각하면 정말 이쁘면서 가장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의 실들은 하시면 보통 뭐 1년, 뭐 2년 요 정도인데 저희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또 예, 올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예, 유지력이 훨씬 더 단단하게 그리고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실 리프팅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반짝이진 않죠. 아니 반짝이진 않지. 실이 반짝이면 안 되잖아. 아니. 표가 나잖아. 하고 나면 얼굴이 빛이 광이 난다고요. 난다고요? 네. 깊은 뜻이 맞습니다. 예. 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하여튼 그런.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페이스 리프팅인데 네. 이게 실 리프팅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여튼 피부 얼굴 피부 속으로 실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진피층에 걸릴 수 있도록 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힘들진 않을까요? 마취 주사를 놓고 하기 때문에 사실 마취 크림보다 훨씬 아프지 않아요. 그 주사 놓을 때가 오히려 따끔거리고 아프세요. 그게 제일 아픈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아픈. 그거보다 그러면 할 때는 덜 아프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 쪽에서 집어넣게 돼요? 얼굴 옆쪽으로. 얼굴 옆에? 예, 조금 못 참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양을 많이 하지만 네. 조금 많이 하면 약간 더 붓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마취를 많이 하면? 예, 마취약이 많이 들어가면. 네, 좀 붓더라도. 많이 하면 아예 수면 마취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거기에 마취를 해서 글로 실을 한 몇 센치짜리를 집어넣습니까? 길이에 따라 틀려요. 팔자 라인, 턱 라인에 따라서 길이가 틀려지고요. 굵기도 또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네. 오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오, 그래요? 예. 죄송해요. 한번 제가 궁금하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옆에서 넣었어요? 네. 그럼 그 넣는 부위가 따끔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아파요? 들어갈 때가 아프지가 않죠. 마취약을 안쪽으로 다 넣기 때문에 크림 같은 경우는 겉에 표피만 마취가 되는 네. 거고 이 자체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진피층에다 놓기 때문에 거기 다 닿는 부위는 다 마취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고통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 정재윤 씨의 질문은 아픈가?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거를 네. 넣고 나서 네. 막 금방 멍이 들어서 며칠 가거나 아니요. 기존에 우리가 실 리프팅 하시면 뭐 얼굴에 100개를 넣고 200개를 넣고 이런 것들은 콜라겐을 몇 개를 넣어요? 그러니까 많이 넣으실수록 좋은 거예요. 뭐 이 실을 3개 200개. 이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시술하는 거는 그런데 네. 기존에 실 리프팅하면 그냥 얼굴에 100개, 200개를 막 넣어서 그냥 진짜요? 예, 펌하게 만들어주는 거 콜라겐을 자극시켜서 네. 탄탄하게 만들어주는데 저희가 하는 이거는 수술 없이 수술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거라서 한쪽에 한쪽 파트에 한 두 개씩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한 3년, 4년 전인가요? 네. 이상민 있죠? 룰라의 이상민. 네, 네, 네. 그 친구가 이제 LA 왔을 때 만났는데 아까 얼굴이 퉁퉁 부어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붓기 있을 때 이제 LA로 도망 온 거죠. 네. 근데 얼굴 부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 했더니 이거 했대요. 근데 한 200개 넣었대는데요. 아, 그런 것들은 이제 콜라겐 생성이 네. 목적인 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의사가 괜찮다 그래서 마취도 안 하고 처음 시작해서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마취도 안 하냐고 자기가 따져가지고 그땐 그랬나 봐요.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이 시크릿에서 하는 다이아몬드 페이스 실리프팅은 몇 개 정도 넣습니까? 한 파트에 한쪽에 한 두 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그래요? 좀 더 단단하게 오래 하시고 싶다는 분들은 추가로 조금 더 실을 넣으시면 돼요. 처진 정도가 심하시거나 이러시면은 한 개 정도 더 들어가시면은 지속력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실 그러면 네. 바느질 할 때 보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 꿰맸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매듭 쪄서 이로 뚝 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실이 이렇게 얼굴 밖으로 나와 있나요? 이렇게 매듭이? 예, 맞아요. 근데 진짜 맞는데 그거를 저희가 표현하게 다 끊어 드립니다. 그래요? 예, 맞아요. 어머 어머.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딱 흘러내리진 않아요. 흘러내리지 않게 저희가 진피층으로 들어가서 실이 딱 안에서 걸릴 수 있는 층에 걸어 드리고요. 저희 다이아몬드 페이스 실 리프팅 장점은 또 안에서 들어가서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력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업그레이드 됐고 이제 늘어진 부분이 더 당겨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당겨져 있습니까? 한번 하면. 아, 기간이? 기간이 보통 실 리프팅은 1년? 1년. 그런데 이거는 돌기형이고 또 안쪽으로 펼쳐지게 돼 있기 때문에 3년에서 좀 더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요? 돌기형으로 안에서 실이 펼쳐져요. 이중입니다. 신기한 실이네요. 신실이네요, 신실. 아니, 그렇게 확실히 좋은 실이고 네. 뭐 두세 개 이렇게 실 넣고 간단한 건 알겠는데 네. 그러면은 그 실이 우리 피부 안에 들어가서 안전한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예, 허가받은 안전한 실이고요. 이 실 자체가 PDO라고 이제 고분자 물질에서 녹는 거예요. 그걸 실 성분으로 추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해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녹아요? 안에서? 예, 녹아서 없어지시면 아, 다시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한 두 개 정도 양쪽 볼에 네, 두 개 정도씩 이거 뭐, 조금 뭐. 원하시는 분은 세 개 정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허가받은 안전한 열 개씩 네. 넣어요. 10개 네? 넣어요. 한번 넣어봐요. 좀 넣어야 되겠죠. 궁금해요. 아니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되나. 아 그래요? 제가 네. 어느 분을 한번 그 만났는데 뭐 다른 일 때문에 딱 만났는데 그분이 창가에 앉았어요. 네. 근데 햇빛에 이렇게 줄 자국이 어머 진짜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아 저분이 실리프팅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건 그렇게 자국이 남지 않아요? 자국이 남지 않고요. 너무 겉으로 잘못 시술될 경우는 조금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표가 나실 경우가 있으니까 정말 잘하시는 분 그리고 경험 많으신 분한테 하시는 게 아, 좋습니다. 누가 시술하십니까? 저희 시크릿은. 저희 경험 많으신 선생님께서 닥터 선생님께서 아렌 선생님께서 아렌 선생님께서 오 그래요. 아 이건 참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하셔야지. 네. 제가 만난 그분처럼 그분은 호랑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줄이 있어서 양쪽에 줄이 딱 근데 햇빛에 한 창가에 드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럴 그러니까 수도 정말 있고. 남성분들도 아시네요 그거를. 아, 아니 너무 티가 나가지고요. 그렇군요. 처음에 한쪽만 봤을 때는 아 자다가 베개 돌렸나 그랬는데 네. 호랑이. 예, 이쪽 보니까 이쪽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리프팅했구나. 근데 그렇지는 않죠. 예, 자국 안 나죠. 않습니다. 예. 자 이곳이 바로 시크릿 레이저 클리닉입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페이스 실 리프팅 전문가가 시술하는 실 리프팅인데요. 이게 한 3년에서 뭐 많게는 5년 동안 네. 되니까 네. 가격이 꽤 비쌀 것 같죠. 예, 보통 보시면은 한 파트당 다른 병원에 보시면 2,000불이 세일할 때 가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네 개 넣으면 8,000불이요? 예, 보통 아, 눈가, 그래요. 뭐 팔자, 턱라인까지 다 잡으시면 8,000불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니 이게 하네요. 그러면 현존하는 실 리프팅 중에서는 가장 예,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 두께가 얼마나 되는데요? 실 두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정말 얇아요. 얇아요. 예. 그래요. 그렇죠. 아, 근데 그게 가서 딱 걸려서 당겨지기도 하고 나중에 펼쳐지기도 하고. 이야, 신기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진짜 신기한 실이네요. 네네. 나중에 녹아버리고 근데 그 녹는 게 3년 뭐 하여튼 뭐 이상 가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어. 더 오래 가시는 분도 있고 조금 예 빨리. 뭐 그렇겠죠. 평균이. 네네네. 네, 네. 자,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 페이스 실 리프팅인데 8,000불. 아이고 아. 아유, 8,000불 너무 센데요? 좀 해주셔야죠, 이제? 예, 저희가 아직 방송 듣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네. 파트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부위 다 해드리고요. 어? 예, 뭐 팔자, 이중턱 라인, 뭐 미간 사이 원하시는 데 다 해드리고 네. 오늘은 1,999불에 해드립니다. 그야말로 반에 반값이네요. 8,000불짜리를요? 예, 4분의 1 정도 가격? 예, 반에 반.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항상 제가 그래서 원망을 좀 많이 들어요, 선생님들한테. 오. 예. 거기다가 쥐젖 빼주시잖아요. 아이고, 지금 뭐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네. 기억이 나서. 원하시는 스팟이나 점 지젖 이런 것들 뽑으시려고 해도 사실 몇백 불은 나가시거든요. 개수대로 네. 하시면. 네. 근데 오늘 방송 듣고 전화 주시면 그거 다 프리로 예, 에이징 스팟이나 다 해드립니다. 점 지젖 상관없이. 그러니까 검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튀어나온 거 저 옛날에 뺀 거 예, 예? 점하고 예. 무슨 바이러스 있다 그래서 뺐거든요. 네, 네, 네. 어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 바이러스 빼셨어요? 다행이네요. 이게 커져요. 아, 뭐가 하나, 얼굴 옆에 났는데 처음엔 네. 그냥 이렇게 뭐 있겠지 그랬는데 이게 간지러워서 긁었어요. 네. 점점 커져서 깜짝 놀라서 얘기했더니 이건 바이러스라고. 어 잘하셨네요. 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네. 근데 잠깐 하는 건데 굉장히 무서워하셨죠. 시트를 몇 번 갈았어요. 땀을 흘려가지고. 네. 피부 미남이시잖아요. 그 뒤로. 아, 네, 그전에 그거... 달고 다니셨는데. 혹부리 영감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네. 아니 그래서 이거 무료로 해주신다고요? 예. 네. 아니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 뭐 그 저 뭐. 뭐라 그러나 이렇게 애프터케어 네, 저희가 예, 스킨케어부터 시작해서 고주파 관리 그리고 예 마사지 다 들어가는 프리 패키지예요. 이게. 오, 그러니까 예, 실만 닦는 게 아니라. 게 아니라. 오, 진짜요? 예, 예. 몇 번 더 가야 돼요? 한 세 번. 그럼 세 번 갈 때마다 그 부분 다 마사지 예, 해주고.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고주파 관리 다 해드립니다. 와. 마사지하고 고주파하고 점 지져 스팟 다 빼드리고. 다 빼고 그렇게 예. 해서 원래. 8,000불인데 지금 1,900. 그게 다 인클루드 되면 가격이 더 높아지는데. 진짜요? 예, 그러니까 원래 실 리프팅만 8,000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마사지 3회는 따르고 뭐 쥐젓, 건버서, 안 쥐젓, 점 뭐 이런 건 또 따는데 따르고. 이거 다 포함해서 1,999불에. 우와. 그러니까 8,000불 넘는 걸 1,999불이니까 오늘...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거네요. 완전히 크게 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이런 분 좋아요. 네. 자, 이곳이 바로 비밀이에요. 스크릿 레이저 클리닉인데요. 위치와 네. 전화번호 안내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과 벌문 태양여행사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13-263-2566번 213-263-2566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213-263-2566 번호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으셔야 돼요. 이거 못 외웁니다. 263에 2566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아니 그 자꾸 처져요. 눈가도 전 벌써 눈이 처져서 눈이 작아졌어요. 처지고. 아, 처져서 작아진 거였어요? 저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막 네. 볼살도 처지고. 어, 그렇죠. 자꾸. 처지다 보니까 턱 네. 밑에 또 처지고 막 주름 생기고. 네, 네. 누구나 좀 탱탱해지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존하는 시술 중에서는 다이아몬드 페이스 실리프팅이 가장 오래 가고 부작용도 없고 좀 제일 좋은 시술이랬는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었죠. 8,000불. 네. 네. 플러스 이제 뭐 아무래도 시술하셨으니까 이제 마사지도 필요하고 이제 케어하는데 이제 그 비용이 되는데 다 포함해서 1,999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또 뭐가 있나요? 네, 저희가 두 번째 준비하는 거는 저희 네. 병원 이름하고 똑같은 시크릿 레이저예요. 시크릿 레이저. 예, 예. 이제 시크릿 레이저는 니들을 얼굴 전체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강력한 바이오폴라 고주파가 들어가는 장비예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요새 광고 많이 나가시는 저희 병원에도 시술하고 있는 아그네스 요새 핫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하안겁, 뭐 이중턱 부분적인 것에 효과를 많이 보신다고 하면 이 시크릿 레이저는 얼굴 전체에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굴 전체에 어떤 개선을 하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 나간 그 다이아몬드 실 리프팅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당겨지는 이제 수술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고 네. 얘네들은 이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시크릿 레이저. 레이저는 얼굴 전체 기본을 탄탄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이저로 리프팅을 하는 겁니까? 예, 레이저로. 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굴이 처져 있는 가운데서 아까 나간 뭐 다이아몬드 페이스 실 리프팅 이런 거 하셔도 물론 효과는 있지만 네.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관리 받으시는 분들은 뭐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지만 이런 기본을 탄탄하게 해놓으시면 내 얼굴 자체가 이제 예, 앞으로도 또 아니 그러면 기본이 탄탄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좀 자세히. 그러니까 우리가 밭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밭이 좋아야지 좋은 작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밭이 네. 안 좋은 데다가 씨를 막 뿌려봤자 이제 수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이게 기본 콜라겐이나 이런 기본 내 틀을 탄탄하게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그럼 이 레이저를 맞게 되면 콜라겐이 살아납니까? 예. 그런 거예요? 네, 젊었을 때는 혼자 막 콜라겐을 생성을 해내지만 나이가 네. 들면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조적인 내 피부 전체를 개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피부 뭐 스킨케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표피나 이런 데에 국한되어 있고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셔도 이제 그건 표피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이 자체 레이저 자체는 안쪽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피층에 콜라겐을 생성해내는 층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 근본 원인을 많이 개선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번이나 해야 돼요? 이 시크릿 레이저는? 보통 한 레이저는 한 세 번 정도 저희가 권유를 하는데요. 한 번만 하셔도 또 이 레이저는 효과가 효과 좋고. 있어요. 예. 저희 병원의 이름이 시크릿인데 제가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 장비를 제가 제일 좋아하고 고객분들이 했을 때 컴플레인이 가장 없고 진짜 거의 만족하세요. 그래서 시크릿 레이저라는 기계에 머신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이 가장 좋으셔서 예, 이름도 예. 시크릿으로 지으신 거예요. 컴플레인이 없고 손님분들이 고객분들이 좋아하세요. 그게 저 또한 가장 좋은 거고 손님분들도 가장 좋아하시고.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원 아까 말씀하신 뭐 밭으로 이제 비유하셨는데 네. 밭을 그렇게 이제 기름지고 탄탄하게 만드는데 네. 한번 받으면 그럼 그 당시에는 뭐가 이렇게 얼굴엔 티는 안 나겠네요. 뭐 좋아진다든가. 아니요, 요거는 보통 이제 울트라 사운드 초음파 이런 것들은 뭐 기다려서 한 달 기다려라, 두 달 네. 기다려라 하지만 얘 자체는 네. 니들 전체가 얼굴을 뚫고 들어가서 처진 모공 그리고 타이트닝이 즉각적인 효과를 줘요. 직접적으로 뚫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에 열이 들어가서 피지선 특히 이 레이저는 리프팅도 좋지만 모공이나 여드름 또 그 상처에도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거기에 또 장착하는 팁이 따로 있어서. 학생분들 여드름에 이제 누워붙어 이미 스카가 생긴 그것도 떼어내서 저희가 모공을 줄여주거나 상처를 없애는 데도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그만큼 니들이 직접적으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 그럼 니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픕니다. 아파요? 이건 아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마취크림 바르시면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정말 못 참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국소 마취 해드리지만 그 정도의 통증은 아니시고요. 간혹 가다가 그러신 분들이. 제가 이제 그 간혹 그런 사람이고요. 네네네. 여성분들은 참 잘 참으시더라고요. 예뻐지는데 참아야죠. 맞습니다. 예뻐질 때랑 아이 날 때는 참 진짜 우리 여성들은 강한 것 같아요. 참아야죠 그런 그쵸? 거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해서 오늘 받았어요 제가 네. 스크린 레이저. 네네. 그러면 얼굴 거울을 딱 보면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뭐 주름입니까? 쫀쫀함, 탄력. 그게 바로 눈에 띄게 바로 그 자리에 그래요? 예, 주름은 아니죠. 주름도 탄력이죠. 흐려지시고 예, 그렇지만 그 자체에서 바로 쫀쫀함은 이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 받게 되면 세 번 정도 하시면 뭐 몇 년 동안 1, 2년 정도 넘게 안 하셔도 그래요? 되고요. 그래요? 근데 기본 스킨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예, 케어에 정말 좋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일종의 리프팅이네요, 그러면. 예, 리프팅. 땡땡해지는 거네요. 예, 예. 그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원장님이 직접 받으신다면 네. 다이아몬드 하시겠어요? 스크릿 하시겠어요? 두 개 다요. 왜냐하면 둘 다 할 수 있어요? 기본 원리가 틀린 거잖아요. 아까 다이아몬드 실 페이스 리프팅은 늘어진 네. 데를 올려주지만 네. 얘는 아까도 말했지 근본적인 내 원인을 개선을 해주는 거예요. 예, 밭을 좋게 일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방송을 듣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시크릿 레이저만 하셔도 가격이 사실 조금 비싸거든요. 리프팅, 뭐 모공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근데 네. 오늘 방송을 듣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스템셀 내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얼굴부터 목까지 다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또 추출해서 팔자 라인 깊게 파인되는 또 저희가 인젝션 주사로도 놔드려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네. 스크릿 레이저라는 시술이 있잖아요. 네. 레이저 시술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시술은 또 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다른 데서 막 뭐 광고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거기 다른 데서 광고 나가셔도 한 번에 하신데 뭐 주사만 놓으셔도 뭐 999불 예, 예. 뭐 신문 같은 데 보시면 예.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은 방송을 듣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예. 레이저를 하셨을 때 효과를 극대화하라고 제가 스템셀을 넣어드리고요. 거기 인젝션 주사까지 포함한 가격이 오늘 스페셜 가격. 그게 얼마인데요? 그게 오늘 799불. 이 가격이 말이 돼요? 예? 네. 아니 스크릿 그 저 레이저 하고 예. 몇 회요? 1회. 1회? 한 번.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줄기세포를 얼굴 전체 다 넣어드리고 내 몸에서 추출한 예 줄기세포입니다.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걱정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예. 그 다 합해서 799라고요? 예. 거기다가 저희가 또 엑스트라로 주사로 또 추출을 해서 다 넣어드려요. 주사를 넣는 이유는 예. 좀 더 깊이 파인제 팔자나 뭐 미간 사이 이런 것들 필러들을 많이 넣으시거든요. 거긴 또 그거 예 필러 같은 게 싫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깊숙하게 효과를 더 보라고 넣어드립니다. 오. 그런 것도 다 해주셔서 가격이 799불이요. 예, 799불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잘 모르지만 정말 싼 가격 같은데요. 진짜 싸네요. 그래도 정지훈 씨 한마디 더 안 하세요. 오늘 쥐젓 막 이런 거. 아니 쥐젓 해주실 거잖아요. 네? 이건 안 되나요? 쥐젓이랑 마사지는 이건 안 들어가요? 아니 그것도 상관없이 저희가 개수에 상관없이 다 프리로 뽑아드리고요. 마사지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CC 다이아몬드 발렌타인데이 맞이 전 품목 50% 빅세일. 안녕하세요, CC 다이아몬드 크리스티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0% 가격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CC 다이아몬드 213-387-8700. 기간은 딱 열흘간 2월 14일까지. 여보, 전기세가 또 올랐어요. 어쩌죠? 우리도 태양열 전기로 바꿔볼까? 그거 좋죠. 지금 스타산솔라에선 설치, 수리, 교체, 보험에 워런티가 모두 무료고 시스템 모니터링까지 해준대요. 비용이 공짜라고? 그리고 설치 후 1000불 캐시백에 친구랑 이웃을 소개하면 또 1000불을 준대요. 스타산솔라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는걸? 전기 절약의 지름길 스타산솔라 714-735-8133 714-745-8133. 여보, 또 그래? 또 그러네. 과장님, 또 그래요? 콕콕 찌르네. 아, 또 그래? 아파? 뿌여? 수서? 문제는 손상된 위점막. 오키나와 제도아리 유효 성분이 빠르게 위장 점막을 형성하여 손상된 위벽을 보호합니다. 제도아리로 위장을 건강하게.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 위장은 건강하리. 오키나와 제도아리. 문의 전화는 888-941-3311, 888-941-3311. 우메켄. 토요일과 함께하는 빈칸을 채워줘. 토요타의 Go4Gold 세일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토요타의 낮은 이자 융자와 엄청난 리스 혜택을 받으세요. buyatoyota.com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의 모든 혜택을 확인하십시오.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저희가 친구 맺으셔서 퀴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소개드리죠. 비비힐링센터의 발 반사치료나 150불 상당의 치매환 쿠폰, 홈쇼핑 월드에서 드리는 매스콜레디 마스크팩 10장 한 박스, 쌀 중에 쌀 해태 대풍쌀의 상품권, 벌몬가오가 갤러리아 마켓 건너편 초대형 빨래방 카페 런드리의 20불 상품권, 3100 윌셔 이태리 양복점의 30불 상품권, 착한 가격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365일 24시간 영업하는 팔과 큰가마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상품권 여기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토요일과 함께하는 빈칸을 채워줘.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은 생활운동 얘기네요. 네.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국민이 가장 즐기는 국민 스포츠가 과연 무엇일까요? 손뼉치기? 예, 네, 전 손뼉치기입니다. 오늘부로 시작했습니다. 아, 제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아, 그, 손목치기. 네. 아, 우리 그 한국 분들이 과연 어떤 생활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가? 네. 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스포츠를 즐기느냐를 그러니까 그 물었어요. 뭐 운동이나 스포츠를 자기가 직접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운동을 하느냐, 생활,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네. 어떤 운동을 하느냐를 물어본 거죠. 네. 네. 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빈칸은 그러면 2위. 2위, 네. 2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2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 2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5위부터 한번 알아봅니다. 네, 가장 많이 즐기는, 참여하는 운동 또는 뭐라 해야 돼요? 뭐 생활체육. 네. 5위입니다. 5위는 요가와 골프가 공동으로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 이게 주로 여성분들은 이제 요가, 뭐 골프 치는 인구도 많지만 그래도 남성분들이 많이 치시니까 시간 관계상 네. 또 여성분들은 요가 많이 하시죠. 그렇죠. 남성과 여성, 요가와 골프 이렇게 해서 공동 5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요가 골프 하시는 인구들이 꽤 많군요, 한국에. 네, 그렇습니다. 4위는요? 4위는 수영입니다. 4위는 딸의 남편이죠. 네. 아니, 4위. 4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제 또 아재 개그를. 네네네. 네. 수영이 4위. 아, 4위는 수영선수로 하시려고요? 아니, 다른 남편이. 네, 네. 네, 4위는 수영. 네. 수영을 또 많이 하시네요. 네. 한국은 수영 그 아줌마디스들 막 멤버 하셔가지고요. 네.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렇죠. 네. 수영이 4위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3위는 네. 근력 운동. 아, 왜 그 뭐 한국에서는 헬스장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그렇죠. 짐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가가지고 막 그 트레이너들 통해서 막 몸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3위예요? 네. 엄청들 하시네요. 미국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짐에 가서 이런 근력 운동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짐에 가면 1번 많이에요, 1번. 1번? 네. 1위, 1위. 오, 1위. 네. 트레이드밀 하시는군요. 아니, 예. 네. 걷거나 뛰는 거 네, 네, 위주로 네. 해요. 네. 그게 바로 1위입니다. 걷기. 걷기. 네. 아니 뭐 뛰기도 그렇고요.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런 네. 거를 많이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1위라 그랬고요. 그럼 과연 2위가 뭘까 진짜 궁금하시죠? 네. 진짜 궁금하시죠? 정답자 없죠, 아직? 정답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맞추셨어요? 네. 많이 있고요. 오답으로 올려주신 다양한 운동들이 또 많이 뭐예요? 있네요. 배드민턴도 있겠네요. 배드민턴, 네. 뭐 축구, 탁구? 축구, 에어로빅, 뭐 이런 것들, 조깅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조깅은 이제 뭐 걷기에, 걷기에 포함이 된 거죠. 네, 네. 그 1위고요. 네. 자, 그럼 정답자가 많다고 해주신 2위 정답은 뭡니까? 2위 정답은 바로 등산입니다. 등산.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등산. 등산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왜 한국분들이 네. 해외여행 갈 때 다 등산복 입고 간다 그래서 한번 또 눈살 찌푸려진다고 단체 여행을 오면 다 등산복 입고 온대요. 알록달록하게. 아, 그렇죠. 그리고 등산복이 너무 비싼 브랜드나 이런 네? 것들로 많이 차려 입으셔서 네. 그런 것들로 말이 많기도 했는데 확실히 근데 등산은 자연과 함께하는 거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국에서는 그 야외에서 즐기는 아웃도어 스포츠, 네. 네. 뭐 아웃도어 라이프 해가지고 막 이런 등산 네. 또는 캠핑 이런 게 인기죠.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등산이 2위네요. 네. 어느 분이 오늘 정답자입니까? 오늘은 제니 현주권님. 제니권. 네. 네, 제니권님. 네, 이름을 다 써주셨어요, 아이디에.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우리 현주권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네, 정답 맞추셨어요. 네, 등산 맞춰주셨습니다. 네. 네. 야, 이거 일주일에 하루라도 사실은 좀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등산 모임 초대해가지고 네. 동호회 초대해가지고 등산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방송을 했었잖아요. 저희 배드민턴도 초대했고요. 그랬죠. 네. 저랑 정원 씨가 꼭 가겠다고 계속 공수표를 날렸죠.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등산도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기다린다고 네. 계속 네.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 네. 이번 퀴즈 맞추신 거를 계기로 네. 아유 나도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라디오 콘서트 2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환자를 진정으로 돌보는 남가주 최대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즉석에서 불맛으로 볶아내는 짬뽕과 울뽕 마당물 3층 교동 짬뽕. 맛있고 깔끔한 식사 스페셜티 커피 명품 커피 강의 달콤한 향기로 가득한 곳 유가와 세라노 하우스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자리를 포근하게 하루를 건강하게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불 김수전기 한국산 침구류 창고 대방출 업투 50% 파격 세일 단행 다양한 디자인과 색감의 한국산 최고급 극세사 이불 모델에 따라 30에서 50% 세일 사이즈에 따라 34불 99부터 극세사 침대 패드도 모델에 따라 30에서 50% 세일 사이즈에 따라 16불 99부터 유아용 극세사 이불도 50% 세일 19불 99 한국산 어린이 차렵 이불은 30% 세일 16불 99부터 한국산 최고급 40수 면 패드도 19불 99부터 주부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도트 차렵 이불은 64불 99 기록적인 초저가 세일인 만큼 일찍 서두르십시오. 이번 주말은 꼭 김수정기로 나들이 오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 김수전기 천 번을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만 번을 해도 모자란 그 말 사랑해 떨리는 고백 달콤한 순간을 더욱 빛내주는 공간 하우스 향 좋은 커피 기품 있는 와인 명품 메뉴와 디저트까지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에 하우스에서 식사하시는 커플께 샴페인 한 병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윽한 향기 속 만남 하우스 유가와 세라노 213-388-5311 388-5311 천사를 만나세요 365일 천사 천사 보석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365일 천사